우리 빌립보서의 역사적 배경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로마의 카이사르가 살해된 후에 이 옥타비우누스는 아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옥타비우누스는 빌립보 시에 이 많은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제대한 군인들, 그리고 또 로마에서 쫓겨난 이 안토니우스의 이 부하들을 거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로마의 특별 식민지로 만들고 나서 그곳 시민들을 로마의 시민들로 대우하여서 로마인들에게 부여했던 동일한 그 특권을 이들에게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의 식민지의 시민이지만 로마 시민들과 똑같은 특권을 누리고 특별한 시민들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빌립보 주민들은 개인 재산들을 소유할 수 있었고 또 재판권을 소유하였으며 또 당시 악명이 높던 인두세와 토지세를 감면받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긍지가 대단하였습니다. 그들은 빌립보 자신의 그 도시를 자랑하였고 로마의 시민이 된 것을 자랑했으며 또 로마의 관습과 또 정신들을 따르고 로마법을 준수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로마의 시민인 것을 자랑하고 로마의 관습과 정신을 따르고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영광의 몸으로 낮은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매일매일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며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이 쉽게 죄를 짓고 넘어지는 육신에 속한 연약한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한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나에게는, 나 바울에게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영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인 너희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기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바로 주 안에 서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서다라는 표현은 지속하다 또는 버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이 초소를 기다리는 군인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군대에 가면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매일 2시간씩 초소 근무를 서게 됩니다. 많게는 아침에 한 번, 또 밤에도 한 번, 그래서 총 4시간을 설 때도 있습니다. 근무 시간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대로 따르는 것인데다가 계급이 낮을수록 야간 근무를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나 밤이나 2시간씩 서는 것이 힘든 것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2시, 4시 이렇게 근무가 걸리게 되면 잠을 푹못 자고 또 중간에 일어나서 근무에 서니까 초소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졸면서 다리가 꺾일 때도 있고 이렇게 밤에 서는 것이 힘듭니다. 이때 이 초소를 지키며 지속적으로 버티며 있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서다라는 단어예요. 서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제대한 군인들이 많고 이렇게 경주 문화에 익숙한 그들에게 잠자고 싶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초소를 지키고 서 있어야 하는 군인들처럼 그리고 전력 질주하여 우승한 경주자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그 믿음을 지키며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버티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또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한순간 번쩍했다가 사라지는 불꽃이 아니라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놀랍고 위대한 일,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일들보다 내 삶의 작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라도 꾸준히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서 있으십니까? 주 안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 아래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순종하며 서 있으세요? 매일매일 한순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며 버티며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이 시민된 저와 여러분의 발이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 안에 굳게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2절에는 두 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지금 현대는 보통 아버지로부터 그 성을 물려받는데 당시 이 마게도냐인들은 자신의 성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여자들이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 배경 아래 이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은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가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에게 바울이 한 권면은 무엇인가 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이 두 여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은 각기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성도들 간에 적지 않은 갈등과 다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이 두 자녀에게 두 자녀가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상, 다양하게 창조하신 이상 서로 다른 점은 누구에게나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한 갈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마음을 같이 나누고 사랑을 나눈 부부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여지지 않아서 갈등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한 성령을 받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한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고 또 그 안에서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서부터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다름 가운데 자신을 변호하면서 상대방을 비판하기도 하고 자신의 발못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상처만 크게 생각하기가 쉬울 때가 있어요. 이처럼 섭섭한 마음과 상한 감정에 사로잡히다 보면 오히려 갈등은 점점 더 커져서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랬던 것이에요. 그들이 어떠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쓴 편지에 언급될 정도로 교회 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그들의 갈등은 교회에 큰 어려움, 분열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서로 화해하며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누릴 자이기 때문에 화해와 용서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쓴 표현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 이 표현을 동일하게 쓴 것이 있죠.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하나가 되지 못하였을 때, 분열이 있을 때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2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였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모든 영광 거저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신 그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분열되고 깨어진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에 따른 하늘의 모든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된 우리 성도들이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겸손하게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마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한 이 세 번째 바울의 권면은 무엇인가 하면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환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 바로 기뻐하라입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사실 이 기쁨은 빌립보서 주제의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편지 속에 기쁨에 대한 표현이 무려 17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기뻐합니다. 우리 안에 즐거운 일이 있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기쁜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는 기쁜 일보다 슬프고 괴로운 일이 더 많습니다. 과거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실패와 관계의 어려움, 질병, 우리의 죽음 등 어려운 일이 수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의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였을 때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것이. 여러분, 염려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을 지금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긍정적인 염려이든 부정적인 염려이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둘 이상의 관심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들을 알고 또한 믿고 있는데 그 한편으로는 또한 두 마음 가운데 어떡하지? 하고 염려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은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며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들을, 나의 문제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아이들에게는 염려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쩜 저렇게 해맑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 부모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준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아이들의 행동은 우리는 엄마 아빠를 절대적으로 믿는다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염려거리가 끊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염려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바울은 단순히 기도하라라고만 하니까 아뢰라라고만 말하지 않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끝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감사한 것들을 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의 때때마다 필요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에게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도의 기본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요동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눠지고 그 안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염려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기쁨의 원천인 것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세 가지 권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세 가지 권면 가운데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것,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뜻과 계획 아래서 그분께 순종하며 따라가며 주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시고 서시며 주 안에서 겸손하게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